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이민군, 조선이민 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인민무력성,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 곳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